22일 남조선 인터넷 신문 통일 뉴스에 의하면 6.15 광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 언론본부가 북남 실무 접촉을 가로막은 괴뢰 통일부의 처사를 비난했습니다. 단체는 통일부가 20일 현 남북관계를 구실로 북과의 실무 접촉 신청을 전면 거부해 나섰다고 하면서 이것은 남북 교류 협력을 강화하여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흐름을 가로막은 폭거라고 규탄했습니다.